내게서 멀어졌나요? 난 정말 원치 않았던 이별이었어요. 긴 하루를 보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곤 했었죠. 모든 것을 잊으셨나요? 우리 헤어져야 하는 이유를 아직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쉽게 끝낼 수가 없어요.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좋은 추억만 기억.